remember back in the day. Huh. Yeah. Yesterday. I remember back in the day. Yo, 내 어린 시절 주제가는 엄마가 치던 통기타 소리와 나팔받지 아버지의 하모니카 그 짙은 흑백 멜로디가 yeah. 알고 보니까 현실의 사막에 지친 내겐 파도 소리와 같은 존재 내 작은 손에 담겨질 만큼 세상은 종이 작지만 했는데 어느새 다 큰 숨가쁜 나는 항상 멜랑콜리 어린 왕자들의 스토리 속 하나뿐 이 못난이 그때 노복 차림의 첫사랑 그대 부채 바람에 낮잠 자며 꿨던 나의 꿈에 낙은 품에 날마다 숨 쉬며 살아가 근데 왜 슬플 때마다 다 잊으려할까 I remember 난 기억해 난 기억해 손 꼽아 눈이 빠지도록 나 기다리던 소독차 늘 언제나 내 입에 달고 살던 파라솔빛 달콤한 추억 달고 나 하늘로 높이 날고 싶었던 내 어린 시절 작은 날개 텀블링 두려움에 섣불리 가질 수 없으니 특별한 선물이 되고 나던 만능 키 여러 색깔의 빨대 과자 사라진 여의도 광장 손엔 솜사탕 오늘도 그리다 잠드는 소중한 80년대 기억 속의 박물관 Remember, 난 기억해, 난 기억해. 낙은 라디오 Play those old school hits Yo I miss them days 난 아직도 기억해 허나 그때를 어느새 세월의 손이 지웠네 기억이란 빈잔에 추억의 술로 가득 채우네 입에 털어 넣으네 달콤한 추억으로 취하네 참에도 취하네 깨고 나면 남은 게 기억의 빈잔 머리 아픈 현실뿐인데 I remember back in the day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I remember back in the day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I remember back in the day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I remember back in the day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I remember